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 형제들이 함께 크게 읽어주시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은 우리 자매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낭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자매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네. 성탄절의 주인공 여러분 누구죠?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러면 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중요한 것일까요? 대답이 이렇게 안 나올지 몰랐는데 여러분도 춤추다가 호흡이 가쁘셨군요. 네. 이 땅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사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은요, 죄의 통치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죄의 통치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즉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네, 오늘 또 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압축해 보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뭘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라는 건데요, 거룩한 제사장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신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죠. 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에 대한 이론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 어떻게 자녀 삼는지, 자녀 삼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이론편이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편이에요. 어떤 것을 실천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이 땅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12장부터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의 첫 번째 그것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동의하시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신학교에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세네 번 정도 설교했던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산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12장은 실천편이며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느낌 아니까 그래. 산재물 되는 거, 영적 예배 드리는 거, 그래, 이젠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까 내 삶을 좀 새롭게 특별하게 살아가 봐야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래, 오늘 아까 요한이처럼 결심했어, 전도할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결단들도 하고 다짐들도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하자러 가면 순종해 보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공부하자니까 공부도 해보고, 느낌은 아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했더니, 그리고 적용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산 제물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는 재물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고 했어요.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재물. 첫 번째는요, 하나는요, 예물로서, 재물, 예물로서 드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재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라는 드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요, 대속의 제물로서 제사함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물이 된다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제물로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할 때 이런 결단은 많이 해요. 드림에 대한 결단은 많이 해요. 그렇죠? 아까 결단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도 다니고, 목사님 설교 지루하지만 잘 듣겠습니다, 적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모임도 올해는 빠지지 않고, 올해는 열심히 못했으니까 내년은 잘 하겠습니다, 드림에 대한, 하나님의 드림에 대한 결단들은 많이 해요. 산재물로 드린다, 산재물이 된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결단은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안에 한 가지 빠지는 게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중요하게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드림에 대한 고백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 제사함의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에 대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무엇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산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셨다라고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왜 드렸습니까? 첫 번째가 강합니까? 두 번째가 갑니까? 제삼에 대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즉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뒤에도 나누겠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드림을 통해서 뭐 합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도록 삶을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십일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결정들도 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 죄사함의 고백들이 선언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 하셨습니까?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게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택하셨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우리의 영적 예배는요, 교회 안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하는,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이 두 번째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넘겨주세요. 안 되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낌은 알겠는데 또 망망하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바울이 내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해라. 신앙생활 할 때 청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에 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분별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의미를 넘어서서요, 훨씬 더 의미가 확장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의 분별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도카미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요, 이해하다, 조사하다, 발견하다, 설명하다, 증명하고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돼요?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해 줘야 돼요.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다라는 것을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소극적인 자리인 거죠. 소극적인 자세예요. 하나님 무엇이 옳은 뜻인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제자라고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에 있어요. 나타내는 것에 있어요. 즉 분별이란 단순히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시대 안에,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자로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명해 주는 자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 안에 더욱 명확해집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때 명확해지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자매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겠다라고 선택했던 그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될 수 있겠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 1절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영적 산재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증인 되는 거였어요. 제사함의 고백들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었어요. 구원하신 일들 안에는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고백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장 것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일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 받으실까요?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죠. 하나님 어떨 때 영광 받으실까요? 느낌 아니까 대답 안 하시죠. 어떨 때 영광 받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근데 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그 드림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헌신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 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나의 백성. 제가 자녀를 낳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제가 안 낳았으니까, 저희 아내가 낳았으니까. 제 아내가 낳았지만 그 순산의 그 고통을 겪고 아이가 태어나서 간호사들이 저에게 아이를 넘겨주고 탯줄을 자르게 하거든요. 사실은 이때까지 좀 무덤덤합니다. 첫째 날 때 무덤덤해. 이거 어떻게 안아볼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무덤덤하거든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그 아이가 있는 그 존재만으로 뭐 할까요? 저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요 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단어가 뭐죠? 거짓말입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건 단어가 아니죠. 아이가 제일 처음에 엄마죠. 서운하죠. 남편들은 아빠는 서운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엄마를 부르기 이후에 아빠를 부르기 시작할 때 어떨까요? 나와봐야 여러분 알겠죠. 아빠라고 했을 때 나를 아빠라고 불러줄 때 찾아오는 그 기쁨, 제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죠. 지금은 이미 커버려가지고 말도 안 듣고 사고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저희 아내도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셋째가 사고친 현장을.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볼 때 어떨까요? 기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 왜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그들 안에 그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복음은 제사장의 삶들 가운데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주의 영을 보내주실 때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려있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아닙니까? 말구에 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칭함받기를 거절하시고 누구도 친구되지 않았던 가나안 여인에게, 누구도 관심 가지 않았던 중풍병자, 문둥병자, 병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나의 자녀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늘 네가 나의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죄인들조차, 흉악범인조차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고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 포로되고 눌린 자들 안에 평화의 고백들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긴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고백하면서 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오늘 정말 기쁘게 예배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고백들이 선포되지게 사셔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가라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마치면 기일원에 가서 봉사활동합니다. 이게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저희의 도움을 받을 만한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밖에서 다가오지 않으면 그들은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데 그들 안에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 안에 자유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사용하는 자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라, 나타내라, 세상에 알려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늘의 평화와 이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들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예수님의 소중한 자녀로, 복음의 제자장으로서, 친구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 살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먼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